끙끙거리는 마음은 아파도 이젠 그대를 몰라요.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. 싶던 그 얼굴을 그저 스쳐 지나면 그대의 허탈한 모습 속에 난 이젠 후회 없으니 그대 나 스쳐